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은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제가 그 일주일 동안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신천지 교리들을 연구해 나갔습니다. 그 이것을 연구하면서 그왜그각 교단들이 그 신학적 비판 가치도 없는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는지 그 이유를 그 알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그 베스트셀러 책 중에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거기서 보면 그 주요 내용이 미리 그 특정인들에게 유리하게 그 짜놓은 판에 들어가서 그 체계 속에서 우리가 그 경쟁을 하고 게임을 한다면 우리는 지는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체계, 그들이 그 특정인들에게 유리하게 짜놓은 그 판, 그것들을 그 자신의 우리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그판 자체를, 그 체계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이처럼 그 신천지도 그 성경을 보는 눈그 자체를 완전히 변질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그 들어보면, 그 연구를 해보면 황당 무계하고 또 때론 교묘하며 굉장히 중독적입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아마 이것은 모두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초등학교 때몇번 들은 것인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아무 뜻도 없이 그 황당무계한데 중독적으로 재밌게 그냥 그 익혀집니다. 한번 들으면 그냥 신나게 읊조리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신천지의 그 비유풀이식의 그 판으로 성경을 그 아주 교묘하게 맞추어서 성경을 보는 체계 자체를 아주 변질시켜 버립니다. 앞뒤 문맥은 따지지 않고 또그 시대에 따른 그 상황이나 그런 배경들은 따지지 않고 구름하면 영, 씨하면 말씀, 나무하면 사람 그 단어들을 그 연결시킵니다. 성경은 그 40명의 저자들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무려 2000년 동안 그 2000년의 그 세월 안에서 쓰여진 역사서요. 또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적 해석과 또그 성경을 보면 어떤 것은 시적으로 또 어떤 것은 그 여러 가지 그 문학 장르, 묵시 문학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문학적, 그리고 또 역사적 해석을 바탕으로 그 저자의 언어로서 그또 성령의 조명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해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해석의 안경 자체를 변질시킵니다. 비유풀이니 뭐니 그 애매한 구절들을 드러대며 또 말도 안 되는 그 해석들 자신들만이 그것을 특별하게 해석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 잘못된 그판 안에 그 체계 안에 비유풀이 안에 끌어 들어가면 당연히 그 안에서는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교묘하게 그 구약이 증거하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예수의 영이 바로 이만희에게 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며 예수의 자리에 슬쩍 앉아버리며 오직 나로 말미암아 내가 말한 것또 나를 믿을 때 영생이 있고 구원자라고 떠듭니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것들을 믿는 자가 있고 또 이것을 말하는 것그 자체가 이것을 기독교 안에서 이것을 말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고 유치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왜 신학적 비판 가치가 없는 집단인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 이거 생각해 보면 이거는 미혹의 영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런 것을 믿을 수가 있을까? 바로 악한 영들의 존재,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마귀의 역사밖에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역사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진리의 사랑, 그 십자가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바로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이만이니, 안상옥이니, 제이메스니, 이런 자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면 이만이니, 안상홍이니,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니, GMS니 이런 자들이 그 유일한 구원의 보좌에, 그 십자가의 보좌에 피와 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채찍을 만드신 그 처참한 십자가의 보좌에, 그 희생에 거만하게 앉아 있는 꼴을 우리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단에 미혹되어 빠져 죽어가는 200만의 그 비명지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다시금 그 은혜 안에서 그 회개하며 예수께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말씀을 전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 진리의 사랑에 대해서 잘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복음, 이 진리의 사랑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충분한 자들이 바로 성도요, 우리요,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그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바로 여기서 그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서 성경은 구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신약을 살펴봅시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과 기대를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도 성령의 능력과 기도를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해 사역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완전하신 사람의 아들, 인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의 그런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아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왜 요한복음을 썼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리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요한복음은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의 증인인 그 사도들의 서신들, 이것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AD 90년경에 쓰여진 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의 피와 복음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했던 그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역사를 통치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이를 완성시켜 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어떤 미래적인 예언이나 계시보다도 그 시대의 그 소아시아 교회의 그 성도들을 향해 핍박에서 위로하고 권면하며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주어진 그 사도 요한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는 구속사적인 그 성경을 보는 눈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 신천지가 그 신천지로 그 쓰여진 안경으로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마지막에는 이만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먼저 성경을 보는 눈이 우리가 회복될 때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그 서신서들을, 편지들을 쓸 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쓴 목적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희고 또이 이만희를 믿어야 영생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건 그 사도 요한이 AD 60, 그 6년부터 98년경에 그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때 이만희를 적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리고 또 요한 서신서, 그 요한 1서, 2서, 3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니라. 바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이것을 왜 쓰냐? 바로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 안에 없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가 예수 안에 믿음으로 있을 때 영생이 확실하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때 요한이 이만희를 얘기했겠습니까? 이 너희들이 이만희를 믿고 영생을 얻었겠습니까? 이때는 약 AD 90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그 사도와 그리고 또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오직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명료하게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명료성인 것입니다. 그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똑같이 명백한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똑같이 분명한 것도 아니지만 구원을 위해 알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이곳저곳에 분명히 제시되고 펼쳐져 있기 때문에 배운 자들뿐 아니라 배우지 못한 자들도 일반적 수단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그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명료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 119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도 그 구약과 그 모세의 그 수건이 덮어져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진다고 표현했으며 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베레아 사람들이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였다. 바로 성경을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오직 이것이 아 맞구나.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요 메시아구나. 이것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명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다른 복음을 찾는다면 뭐 이만이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니 GMS니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에서 돌이켜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가 이만이라는 뭐 성령님이 이만이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은 복음이라고 믿는다면 참으로 불쌍한 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요한복음 그 14장부터 16장에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그 성령이 바로 그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때, 아, 저희들이 미쳤나 보다. 저희들이 그 술 먹고 낮에 그 이상한 짓을 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바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로 그 성령님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인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요.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리고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이 있으리라 라고 말했을 때 거기가 단수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말한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언약하시기를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희 자손이 많아질 것이요 또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이 많아지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회 예수의 피와 복음으로 이긴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을 인침을 받은 자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만이만 독점하는 그 성령님인 것처럼 말합니다. 오히려 또 자신을 만유의 대주제라고 생일날 팜플렛을 대놓고 또 붙이며 또 이만이는 그 자신을 은근슬쩍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또 보혜사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 나에게만 특별히 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와 하나 되는 그렇게 말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이게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요, 배도자요, 또 배독케 하는 자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바로 자신을 하나님이라 한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다. 이 자가 바로 멸망의 아들이다. 바로 불법의 사람이다. 배독케 하는 자요. 배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본 말씀인 그 마가복음 13장 21절부터 23절을 읽어봅시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하나님이다. 자신을 보혜사라. 자신은 그 그리스도의 영이지만 이 나를 믿으면 영생 있다고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 구원자의 자리에 올라간 이런 자들은 이거는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삼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만희를 믿으면 영생하고 또 스스로도 영생 불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만희가 병이 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허리 수술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병든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그 1987년도에서는 세상 종말을 또 주장했고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후에 또 신천지 22년, 2005년도쯤에 약속의 나라가 2-3년 후에 올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그것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약에 그 하나님이 그 약속한 그 대언자라면은 그 1.1획이라도 그 말이 틀리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그 새 절기가 그 유월절 또는 무교절, 칠칠절 또는 맥추절 그리고 그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그 초막절과 수장절을 같은 절기로서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만희는 이 둘을 다른 절기로 분리해서 그 지킵니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 그 대언자라는 사람이 성경의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가난케 되면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예수님께 떡을 뗄 때 그 이적과 표적 가운데 그 떡이 그 2,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만희 같은 경우는 무슨 과천에다가 그 과천에다가 무슨 성전을 친다고 무려 그 300억이나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또 힙이 그냥 지나가고 또 다시 그 300억을 다시 모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아니 그 종교 사기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기 자식한테 그 신천지에 그 온 그런 헌금을 통해서 그 건물을 자기 자식 이름으로 건물을 사고 또 그 건물에 신천지 예배처를 그 건물에 그 전세를 들은 다음에 전세금은 무려 한 700만 원 이상 몇백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 늙어가면서 영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신령한 육체를 입을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은 그 영원한 그 젊음과 또 그 가운데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까지 영원한 보좌에 오르셨다고 했는데 다시 오실 때는 늙어서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첫 부활로서 그 나는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왜 나를 영으로서 그 나를 이렇게 놀래서 바라보느냐. 제자들이 부활해서 나타나셨을 때 그 제자들이 놀랬기 때문에 나는 살과 이런 그런 육체가 있다. 이렇게 직접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첫 부활로서 신령한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늙지도 않고 젊음으로서 그 영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인용해서 그 자신을 하나님의 대언자인 보혜사라고 주장을 하는데 오히려 이 구절은 그 천사인 피조물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영어를 그 문맥 우리가 그 영어를 독해할 때 우리가 그 문맥의 그 내용을 알면 그 단어를 몰라도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읽어보면 확실하게 천사인 그 피조물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자세히 그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미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것을 그 원문적으로 살펴보면 예수의 증거를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해석하여 대언하는 그 대언의 영은 오직 예수에 관한 증거만을 해야 함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는 그 예수의 증거를 주격적 소유격으로 해석하여 예수께서 증거하신 것이 대언하는 영의 주요 관심사이며 핵심일 뿐만 아니라 대언하는 영에 의해서만 성취됨을 강조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언을 알 수 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에 그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문맥상의 그 내용을 보면 그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천사들과 전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의 그 감격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도 피조물이다. 나는 이것을 전달하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 어째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라.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나에게 그 무릎 꿇어 인사하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는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그런 내용들, 그런 문맥상에서 나타내는 그 내용은 그거는 뭐 상관없고 애매한 부분을 통해서 그 한 단어, 한 구절을 이렇게 딱 떼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대언자인 보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말 아닙니까? 이와 비슷한 구절이 그 계시록 22장 6절에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여기서는 그 선지자들의 영들의 하나님, 그 이것은 영이라는 부분은 그 복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들의 영들, 즉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약 시대에 그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아, 이 구절이 아까도 그 원어적으로 봤듯이 바로 그 성령, 바로 하나님, 이 모든 예언을 전달하고 예언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그 드러내는 구절로서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야 될 것은 피조물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위치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과 주 예수와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강아지의 새끼는 강아지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근데 자신을 그 이만희를 예수의 영이 재림해서 오히려 더 반대로 나는 보혜사다. 그리고 자신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구절로서 이것을 사용하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모든 그 예언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분명한데 왜 천사인 피조물에게 나에게 경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분명한데 분명한 건 싹 빼버리고 이상한 비유풀이와 단어를 연결하며 또 애매한 구절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의 반을 쓴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무려 신약성경의 반을 썼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신약성경의 반을 쓴 겁니다. 이거 대언자 아닙니까? 보혜사라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만희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나 자기 자신을 오히려 말년에 죄인 중에 괴수요. 또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많은 그 수건을 덮으면 그 병이 낫고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신으로 섬기려고 이렇게 바울에게 무릎을 꿇고 섬기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나는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둘러스 종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로마서 1장을 피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미리 예언하신 것인데 그 언약하신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이요 성경에 미리 약속된 불이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림자만 덮어도 병이 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였던 그 예수의 수제자 그 사도 베드로 이 베드로가 병을 고치니 자신을 주목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모든 병을 낫게 하였도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그 예수만을 경배합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도 그 자신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리고 또 16장에서는 그 보혜사가 와서 증거하는 것이 있는데 이 보혜사를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심판에 대여서라 함은 세상 임금은 심판함이요. 의가 뭐냐? 바로 예수께서 왔다 가셨는데 그분만이 의시다. 또 죄에 대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바로 성령, 이 보혜사 성령님이 증거하는 것이 이 세 가지란 겁니다. 만약에 이만희에게 이만희가 보혜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왜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그런 짓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자기를 믿어야 영생했다고 말한다면 그런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그가 곧 성령님이 내 영광을 곧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곧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곧 제자들에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말한 또 다른 보혜사는 여기서 다른은 본질상 같으나 다른 곧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시나 다른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곧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건 국어만 알면 참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식적인 해석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이라고 우깁니까? 자기를 보혜사라고 말합니까? 성경 어디에서도 보혜사를 그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붙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에게만 그 보혜사라고 칭했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분명히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 1서 2장 1절에 대언자, 이거는 그 보혜사라는 같은 원어적으로 같은 단어인데 이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그 명령하셨고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의 모든 복음을 믿는 그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 베드로, 모세, 아브라함, 바울, 성경에 반을 쓴 바울 아무도 자신을 보혜사라고 감히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여 보혜사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또 친절하게 원어상 그 또 다른 그 다른은 본질상 같으나 다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성령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경은 명료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명료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양누리교회 공동체와 저와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오직 모든 성경을 통해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소서.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주께 돌아가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주께 엎드려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공의를 심고 이내를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주께 돌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여호와는 우리 힘이요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주께 엎드려 우리 주께 엎드려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공의를 심고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주께 돌아가 우리 주께 돌아가 여호와는 우리 힘이요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주께 엎드려 우리 주께 엎드려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공의를 심고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버리고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만 알게 하여 주십시오.